두근거리는 말을 내게 햇살처럼 따뜻하게 코끝을 스치는 말은 한편으로 설레게 내 마음 들키지 않게 눈물은 잊지 마르게 별빛은 빛나게 선물을 준비해 내 마음의 벽이 퍼즐처럼 부서지게 단단히 준비할게 우리 둘이 되긴 이제 시작됐어 하늘도 반기는 듯해 쨍하게 떠는 해보다 더 눈부신 너 혼자라 반짝여 네 눈동자 속에 호수 이런 상황들이 믿기지 않아 너라는 변수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운명에 맡길래 서로를 믿은 채 운명이 다른 건 너만 두근거리는 말을 내게 햇살처럼 따뜻하게 코끝을 스치는 너무나도 바뀌어버린 나 요즘은 시간도 느리게 가는 듯해 옷깃을 스칠 때 느꼈었던 감정이 떨리는 느낌은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몰라 이제 우린 같은 곳에 서 있어 이 거리 이 공기 저 풍경 이 순간에도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어 우리도 모르는 새 마음까지도 네 눈빛을 보면 설레이는 그 마음 내게 습관처럼 안아줄래 두 눈으로 비밀의 문을 열게 밤하늘 위에 올라서 내 소원을 더 말할게 입술을 스치게 이제는 준비해 이대로 떨리는 느낌대로 천천히 날 위해 더 그려줘 어둠 속을 비추는 달빛같이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을 바꿔줘 이 힘을 확신이 되게 네 목소린 내게 더 크게 들려줘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내게 닿을 수 있게 두근거